이 시간에는 널의 미역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노래 속에 웃음 속에 모시고 싶어요. 으로 들으실 노래는 나는야 아버지 장군님의 꽃송이. 장군님의 품에 꽃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장군님의 사랑. Thank you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. 이상으로 노래 미역곡을 보내드렸습니다.